우리나라의 박봉주 내각 정리는 몽골인민혁명 승리 96돌세 즈음하여 자루갈 톨긴 에르데네 바트 수상에게 9일 축전을 보냈습니다. 축전은 나라의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 향상을 위한 그와 몽골 정부의 사업에서 성과가 있을 것을 축원했습니다. 한편 이날 리용호 외무상도 몽골인민혁명 승리 96돌세 즈음하여 쯔몽우 오르길 대외관계상에게 축전을 보냈습니다.